하려고 I give it to you 날 지켜주던 그대 맘에 내 선물이죠 지친 그대 위로할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도 행복하죠 감사하죠.